오늘 날씨도 좋은데 넌 뭐해 지금 나가면 딱일 텐데 너도 함께 하지 않을래 Hey just come on 어디 가든 나 don't care 그냥 거기 너만 있으면 되는 거야 무엇을 하든 I don't care 그냥 철없이 밤을 나와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했잖아